믿음은 보이는 일부로 보이지 않는 전체를 아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아는 통찰력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믿음의 검증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나오거든요. 공동 번역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했고 쉬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처음이 믿음이고 끝이 믿음이면 중간 과정도 당연히 믿음이겠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의라는 것은 기준에 맞다, 조건을 충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건 올바른 거야, 맞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맞다, 올바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정하셨다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어.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기준을 맞은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해했어.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올바른다, 맞아, 너 잘했어 라고 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보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 너는 의롭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의롭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떠나서 엉뚱하게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과거에 네가 믿었기 때문에 올바르다 라고 인정받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떠나면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믿었네요. 이게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라는 말은 머뭇거린다, 등을 돌린다, 배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에서 돌아서거나 믿음을 배신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지금 믿음에서 돌이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결국 구원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한 번 끝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넌 지금도 잘 살고 있네.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기쁘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그 지금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의를 행한다. 혹은 의롭게 산다. 올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의인에게 약속된 상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땅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만든 그 믿음을 따라 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이해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신다. 그래서 매일 복음을 듣고 날마다 배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산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라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비교하는 것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십계명 같은 거죠. 여기서 율법 행위다라고 하면요, 율법을 지키거나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파악합니다. 보이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상 주시는 분,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믿는 거죠. 율법 행위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롭게 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믿음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라는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자,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목적으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명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사용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면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것을 왜 무엇으로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줬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돼. 내가 너를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용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도를 하냐면 너희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지금 네 모습을 봐. 지금 너는 어디론가 가야 돼.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율법이 인도를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율법을 읽고서 나는 새로운 걸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관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겁니다. 말씀을 어겼다. 그러면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계명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에게 가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 말씀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고 나오죠. 성경책에 적혀있는 율법을 다 지켰대요.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너는 정말 잘했어. 네 인생은 정말 내 앞에서 올바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 보니까 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거짓말쟁이들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저 예수쟁이들 잡아서 죽여야지. 라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됐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던 그 인생이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10계명 이 율법에 3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 이거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쓰레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라고 했던 이 나의 율법을 행하는 믿음,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로써, 여러분들, 이로써는 뭡니까?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버리게 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율법,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 행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성경의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겠다는 거죠. 그거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한다.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까 뭘로 갚아주시겠어요? 부활로 갚아주시겠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고난은 회피하려고 하죠. 예배를 빠짐없이 즉정성으로 드리는가? 내가 성경을 읽고 성실하게 기도를 드리는가? 남을 도와주는 선행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살아가는 것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잘 읽었느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느냐,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를 몰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규칙과 글에 적혀 있는 말씀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율법 행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오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이 모순을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일 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형제와 이웃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살고 있다. 네가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아는 것이 없다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이번 일주일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동들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과 생명의 신비를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나 오늘 예배 잘 들었어. 찬양 부르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못 살았으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만족을 얻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산다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